하염없이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내 가슴에 안겨둔 사랑의 불길 고요한 정막 속에 빛나는 그대 눈동자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 밤이여 가슴을 파고드는 추억 어린 영등포의 밤 영원 속에 스쳐오는 사랑의 불길 흐르는 불길 속에 아련한 그대의 모습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 밤이여